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사의 길이 빛날 시대의 골작인 가요 조국 찬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고 새기면 새길수록 그 깊은 뜻이 가슴 속의 격정에 파도되어 안겨드는 시대의 명작 가요 조국 찬가. 집채 작사 솔태성 작곡인 가요 조국 찬가는 주체 백이 2013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창작됐습니다. 가요 조국 찬가는 우리 민들에게 애국의 참된 독을 심어주고 그처럼 살기 좋고 아름다운 오문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신념을 안겨주는 국보적인 명작입니다. 가사에는 주체의 사회주의 대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조선민족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귀중한 오문이 조국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갈 천만 군민의 철속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소 자란 고향집 중든 뜨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 선경으로 꽃피고 번영하는 조국 강산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명화처럼 소중히 안격에 서술했습니다. 가사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전 중든 고향집 뜨락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구름 위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약동하는 졸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옥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이와 같은 표현들은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진실하고 생활적인 형상인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깊은 유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명가사가 담고 있는 심오한 내용들은 폭넓고 깊이 있는 선율 형상으로 해서 순관 조국애를 보다 더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 조국 찬가의 선율은 숭엄하면서도 긍지높은 정서로 시종일관하게 흐르면서 통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절로 되어 있는 선율은 구성의 간결성과 통속성, 인민성으로 해서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인차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율 진행에서 반복 수법들을 재치있게 적용하였으며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가사가 담고 있는 기름진 내용들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신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랑, 경려하는 온수님의 환하신 모습과 더불어 나날이 약동하고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인민들의 진정한 삶이 꽃피고 후손 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어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조국을 긍지높이 노래한 전인민적인 찬가는 오늘 경려하는 김정은 온수님의 영도 따라 김정일 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노도주 존지라는 우리 민들의 불타는 신념을 진실하게 담은 것으로 해서 우리 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곡으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격조 높이 반영한 애국가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음 순서로 가요 사회주의 우리나라 자랑 하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전경 작사, 설명순 작곡인 가요 사회주의 우리나라 자랑하세는 주체 유혹시입사 197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 더욱 빛내어주시는 사회주의 내조국에서 세상에 부름없이 사는 우리민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요는 들으면 들을수록 사회주의 우리나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부르면 부를수록 내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더욱 서리높이 노래하게 됩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행복한 생활이 꽃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긍지높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민들의 희열과 낭만이 넘쳐있는 모습을 정석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 속에서 누구나 돈 한 푼 두리지 않고 배우고 치료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민의 실생활을 그대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3절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천만년 무궁포용할 것이라는 우리민들의 굳은 확신과 혁명적 낭만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은 그것을 정서적으로 안 받지만은 민족적인 선율에 의해서 더욱 인상깊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산도 장단의 흥견 율동에 기초하고 있는 노래의 선율은 우리 민이 안고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밝고 낙천적인 정서로 특색있게 형상하였습니다. 가요 사회주의 우리나라 자랑하세는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존엄 높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